우리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의 성공을 축하해서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조가 최근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의 성공은 미제와 그 추종 세력들에게 조선에 대한 침략 책동이 비참한 후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